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1년에 저희들이 이제 총회라는 이름으로 이제 한 번씩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이 이렇게 모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오래간만에 이렇게 만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서로가 깜짝 놀랍니다. 예, 왜 놀랄까요? 아니, 이렇게 세월이 지났나. 예. 그리고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김 목사도 늙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뭐 지난해나 별 차이 없는데 이렇게 그러게 하십니다. 예. 사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시간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지 가는 길은 사실 다 비슷합니다. 그렇죠? 세월이 흐르면 또 나이가 들면 흰머리가 나고 뭐 머리가 빠지기도 하고 배는 나오고 주름이 생기고 또 귀는 잘 안 들리고 눈은 잘 안 보이고 뭐 이렇게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다 밟으면서 어떤 시간이라는 이 제한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또 어떻게 가느냐 뭐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똑같이 그 길을 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좀 다르지요. 예, 우리는 다 똑같이 그렇게 가고 있는 그 길 가기에 허무하다. 아, 그러면 우리를 잘 모르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는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뭐 젊은이들이 있지만 언젠가 저희들도 그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다 가면 이렇게 낡아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은 다 그렇게 끝이라고 생각하며 살지만 우리의 신앙인들은 이제 또 다른 시작, 또 다른 새로움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속사람이 우리의 본질인 우리의 진정한 내가 새로워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구원의 여정의 길을 잘 가고 있는가? 그것은 내가 내 속사람이 얼마나 새로워져 가고 있는가? 내 본질이 얼마나 새로워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된다면 아, 내가 그 길을 잘 가고 있구나. 그런 걸 아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으로 새로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이 옛날에 싫던 것들, 그것이 좋아지고 옛날에 내가 낮아지는 것이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그것이 참 감사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더 가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섬기고 낮아지고 이렇게 새로워져 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 또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게 되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면 우리의 겉모습은 이렇게 참 쇠퇴해가고 부패해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져 가기에 우리는 아, 내가 이제 영혼의 길에, 영생의 길에, 영혼의 문 앞에 더 가까이 왔구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겉사람 때문에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낙담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들을 마무리해 가는 것이죠. 그렇죠? 자, 저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예, 그것은 훈련과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 그래서 어떤 말씀, 우리 지난주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감동을 줘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할 때 이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신앙이 자라고 성숙해져가고 그렇게 우리의 구원의 길들 그래서 내가 속사람들이 새로워져가고 내 속사람들이 건강해지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다워지는 내 자신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길을 지금 잘 가고 있구나. 내 끝에는 더 아름다운 나의 마지막이겠구나.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지요. 자, 오늘 말씀은 그럼 이런 우리의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길을 잘 갈 수 있는가 하는 몇 가지 말씀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2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모든 일, 우리 신앙의 이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너희들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시비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원망이 무엇입니까? 원망. 원망하는 것은 불평하는 것이죠. 혼자서 중얼중얼대면서 불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혼자서, 그렇죠? 또 시비는 뭐냐? 자기 생각이나 또 자기의 이익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다투는 것입니다. 내 이익, 내 생각. 여러분, 원망이 왜 문제입니까? 원망하는 것. 예.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을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예, 거기서 종이었지만 뭐 자기 나름대로 누렸던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종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광야길을 갑니다. 아, 그 강하다 보니까 뭐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레기를 보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면서 그들의 피로들을 채워가면서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뭐 마늘을 먹고 싶어요. 부추가 먹고 싶어요. 아, 우리가 그 종된 그곳에서는 이런 것들을 즐겼는데 이 광야에 오니까 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죄의 습관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의 습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사실은요, 여러분,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포기. 예,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 신앙의 길을 가면서도 내가 믿지 않았 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들고 와서 신앙의 길을 가겠다.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생각들이십니다. 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길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종으로 살든지 광야길을 가면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그 애굽에서 누렸던 것들을 포기하고 자유인으로 내가 선택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가든지, 예, 이것이 신앙의 결단을 하고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가 치루어내야 되는 그런 대가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옛날에 물었던 거 다 하고 싶은 거, 뭐 죄된 거 이런 거 다 하면서 예수도 믿고 뭐 천국 가고,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불평하는 것, 원망하는 것,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예. 왜 불평하는가? 왜 원망하는가? 예. 조금 더 본질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그 옛날 어른들이 이렇게 그 하시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 때문에 살았다. 너만 아니었으면 내가, 당장 헤어져가지고 파출부라도 하면서 살았을 텐데, 내가 새끼들 너 때문에, 살았다. 좀 듣던 소리 아니십니까? 우리 집에서만 들었나, 내가. 예. 예, 뭐, 이렇게,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물론, 원망스러운 남편들이 계셨습니다. 그죠? 자식들이 있었고, 원망스러운 그런 부모님들도 계셨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예, 그런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관계들, 그런 사람들, 그것을 그냥, 원망스러움으로 끝난다. 예,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일까 질문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죠? 자, 여러분, 또 시비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예, 이 시비하지 말라라는 말은 내 생각, 내 이게 맞지 않기 때문에 다투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내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신뢰함이 없기 때문에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원망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키실 것이고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붙잡고 간다면 우리는 원망하거나 시비를 걸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원망과 시비, 이건 사실은 지금에 대한 감사를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우리의 지금 이 모습, 감사합니까?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람, 감사합니까? 예, 지금까지 함께 온 모든 것들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감사가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 지금 내 모습에 대한 감사가 없다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인가? 하는 것을 냉철하게 질문해 보시면 합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제가 처한 형편을 아십니까? 제가 처해 있는 관계를 아십니까? 이 형편에, 이 상황에 내가 원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죄송합니다만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원망하지 마라. 시비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원망하거나 시비해서는 안 됩니다. 예, 여러분 너무 힘듭니다. 원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시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예. 만약에 우리가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똑같은 어떤 상황에서 똑같이 원망하고 시비하면서 불평하고 산다면 내가 예수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지금의 모든 것들을 감사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은 지금의 나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사람들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환경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지만, 예, 원망할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시비를 걸만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라니까 내가 원망을 멈추는 것입니다. 시비를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원망스럽습니까? 시비할 것들이 많습니까?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됩니다.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장 좋은 길로 가기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의 아픔들, 슬픔들, 고통들, 어려움들,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또 나에게 더 좋은 일을, 내가 더 구원의 길을, 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 그럼 믿음으로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깊으신 분입니다. 넓으신 분입니다. 예.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니까 그분을 내가 믿는 것이니까 이 환경 원망할 수밖에 없고 시비를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하나님께 맡기고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믿기 때문에 이 환경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기 때문에 기다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그 환경 속에, 그 고통 속에, 그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억지로 어떻게 하지 않고 기다리시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가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원망과 시비를 멈추고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십니까? 2장 15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흠이 없다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거리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순전하다라는 것은 마음에 악의가 없다 그런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비난을 안 받고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예. 뭐 저도 뭐 이렇게 비난을 안 받고 살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쉽지 않은 이 말씀을 우리가 또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그 흠이 없고 순전하다. 예.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또 그렇게 우리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믿음이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흠 없고 순전한 존재로 부르셨다. 예. 두 번째는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죄를 짓고 넘어지면서 어쩔 수 없었어.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 쉬운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뭐 밤에 와이프가, 그죠? 목말로 물 좀 떠다 주세요. 못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예, 안 하는 거죠, 그죠? 예, 안 하시는 겁니다, 그죠? 뭐, 식사를 하는데 물이 먹고 싶습니다. 물, 그렇게 할 수 있죠, 그죠? 내가 가서 물 떠올 수 있죠? 할 수 있습니까? 못 하는 겁니까? 여러분, 아주 간단한 거지만, 그죠? 우리가 많은 것들이, 조금 더 본질적인 문제들이 있죠. 욕심을 내고, 정직하지 못하고, 우리의 일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나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 내가 왜 거짓말을 합니까? 누가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왜? 내가 조그만 이익을 왜 포기하지 못합니까?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근데 우리는 그런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흠 없고 순전한 자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그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애를 쓰는 것을 도우실 것이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약속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을 봅시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결국은 영원한 존재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그렇게 만들 거다라는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삶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흠 없고 순전한 자로 부르셨다. 우리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결국에는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죄와의 싸움을 해 가시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좀 깊이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순전하다라는 말입니다. 순전하다. 이건 악의가 없다. 마음에 악의가 없다. 그런 것입니다. 예.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순전하다. 그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를 그것을 용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그 마음에 뭔가 이렇게 악의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면 뭔가 누군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불어넣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것들을 없이 하셔야만 합니다. 예. 어떤 면에서 내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해서 그렇게 좀 안 좋은 마음을 불어넣도록 하는 그런 악의가 있다 하면 우리 자신들이 이 구원의 길에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 사랑해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무엇이냐면요. 그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과 결혼을 하면 결혼할 때 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이런 이런 부족한 것들을 아느냐? 안다. 그러면 그거 사랑할 수 있느냐? 오해를 하죠. 내가 결혼하면 바꿀 수 있다. 안 바뀝니다. 그죠? 절대로 안 바뀝니다. 예. 살아보신 분들은 다 압니다. 그죠? 아직 어린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죠? 예. 근데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의 사랑은 무엇이냐면요. 죄인 된 그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 원망과 시비 이런 건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왜 원망하고 시비를 겁니까? 내가 불만이 왜 생깁니까? 뭔가를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바뀌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고쳐보고 싶은데 안 되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그 편견을 갖고 우리가 어떤 면에서 다른 사람에 있는 것들을 자꾸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 그 뭔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수용하지 못한 뭔가 내 마음속에 의도가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사람, 그 사람, 그 사람 그것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고 사랑하는 연습을 시작해야 됩니다. 어떻게 틀렸든지 어떻든 부족하든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예수의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죠? 예. 지금 우리 세상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사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죠? 예. 사람을 이용 가치에 따라서. 예. 근데 우리는 사람이죠. 그죠? 우리는 다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압니다.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사용하려고 하는구나. 예. 여러분 진심을 담아서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려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것을 용납하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그 사랑이 시작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으로 새로워지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 사람 이런 것들 때문에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이용하려든 그런 악의가 있는 순전치 못한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 있다면 나는 지금 예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새로워져 가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깊이 돌아보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이 모습 그대로.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예수의 마음으로 새로워져가는 우리를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있는 모습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나지게 되어집니다. 빛들로.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좀 생각을 깊이 하셔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은 우리의 본질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뭔가 자꾸 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새로워져 가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좀 새로워져 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빛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빛을 비추게 되는 것이죠. 거스리고 어그러지는 이 세상 속에서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것이 진정한 바른 삶인지 그 빛된 길들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기들이 있습니다. 아기들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포대기에 쌓여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뭐 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이가 어떻습니까? 계속 잘 기죠. 죽을 때까지 기어다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그죠? 어떻게 됩니까? 아이는 기다 보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일어서서 걷습니다. 그죠? 예. 신앙의 기어 걸음들은, 그죠? 우리가 계속 아이 상태로 그렇죠? 그냥 나만을 위해서, 내 것을 위해서, 그냥 내 잔재만 위해서 그것만 막 바들거리면서 하는 것. 예, 그건 우리의 본질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자신들이 새로워지면 그렇게만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본질이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빛된 존재로 드러납니다. 예,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은 우리의 빛된 삶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의 지정의, 지난주에도 말씀했죠. 우리의 온전한 인격은 지정의의 온전한 인격체의 반응이 우리의 온전한 변화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빛된 세상 가운데 빛된 존재로 드러날 수 있느냐. 첫째는 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을 제일 많이 하십니까? 사시면서 예, 이 교회 빨고 바깥에 나가서 하루 종일 사시면서 어떤 생각을 제일 많이 하십니까? 그게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세상에 빛된 하나님의 존재로 살기 위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내 내면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 생각, 예, 그것으로 바꿔져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감정은 그냥 내가 화난다고 불뚝하고 뭐 내 느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어쩌든지, 그죠? 이 사랑의 우리의 정서와 이 모든 것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바꿔져 가는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애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마음까지 가려고 우리의 정서를 날마다 사랑으로 새로워지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의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선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우리가 헌신되는 것입니다. 선한 일. 그래서 우리의 지정의, 우리의 온전한 인격체가 하나님 중심적인,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가 되어질 때, 그때 세상 가운데 빛된 존재로 세상을 밝힐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된 생각들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우리가 그냥 뭔가 이렇게 그 세상적인 성공을 하는 것이 빛된 삶이라는, 성경적인 빛된 삶이라는 오해를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중에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물론 부분적인 것입니다.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예,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냐. 내 생각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고, 내 마음의 중심에 사랑이 있고, 내 삶의 순간순간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그 선한 일에 내가 헌신하고 있는 그 사람, 그 인격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된 일들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어지고, 그 일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의 역사들이 이루어져가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생명을 붙잡고, 그 생명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의 바른 걸음들을 걸어야 합니다. 자, 그렇게 걸어가면서 우리가 뭘 얻으면서 걸어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빛된 자의 삶을 살게 되면 무엇을 얻을 것 같습니까? 16절을 봅시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바울의 자랑이 지금 무엇입니까? 바울의 자랑. 그것은 그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입니다. 바울의 수고, 바울의 애씀, 그것을 통해서 바울이 자랑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신앙의 그 생명의 길을 붙잡고 있는,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바로 그 빌립보 성도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열심히 살아가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뭘 얻기 위해서 신앙의 걸음들을 걸어갑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주님 뜻대로 살면서 뭘 얻고 싶습니까?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사람. 예. 사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가. 그거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사람을 얼마나 얻었는가.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랑하고 싶은 거 있지 않습니까? 있죠. 예. 뭐 내 성공, 내 성취, 뭐 내 자녀들, 뭐 내가 열심히 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떻습니까? 그게 뭐 얼마나 가겠습니까? 또 여러분 그거 들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가 이거 했어요. 뭐 이렇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뭐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 세월이 흘러가잖아요. 뭐 우리 뭐 이렇게 건강도 또 뭐 미모도 그렇죠? 우리의 뭐 눈도 희미해지고 귀도 들리지 않고 뭐 이렇게 다 사람 뭐가 남을 것 같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읽으면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누가 옆에 있을 것 같느냐?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누가 있을 것 같습니까? 예. 근데 죽음의 순간에 누가 옆에 있다? 그거 좀 생각해 보면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죠? 사실은 뭐 죽음의 순간에 뭐 누가 옆에 있든 어떤지 아니 끝인데. 아, 그럼 아무런 그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답니다. 인생을 여러분 사시면서 어땠었어요? 사시면서 사실 인생에 있어서 아무도 뭔가 할 수 없을 때, 그리고 누구도 어떤 도움을 줄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나 혼자 풀어가야 되는. 그 답답하고 한심하고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누가 옆에 있다 하는 것과 아무도 없다 하는 것은 사실은 엄청나게 다르죠.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 그 순간에도 그래, 누군가는 내 옆에 있어. 그 누군가 있어. 어떠십니까? 그 누군가가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것 자체가 힘이 되죠, 그죠? 예, 그게 위로가 됩니다, 그죠? 죽음의 순간, 마지막 순간, 그죠? 마지막 순간 누군가 옆에 있을 것입니다, 그죠? 예. 그 마지막 순간에 사실은 우리가 누군가도 있지만 그 순간이 끝나는 동시에 우리의 그 순간까지 또 함께 하실 하나님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할 사람들이 있겠지만 또 그 마지막 순간을 끝나는 순간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 무엇이 떠오를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그 사람,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있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 이 사람, 이게 우리의 영원한 자랑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을 만들어가고 또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고 예,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빛된 삶들을 통해서 어둠 속에서 나와 진리의 길들을 걸어가고 영생의 걸음들을 걸어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옆에 섰을 때 하나님 이 사람 그런 자랑거리가 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